그녀와 같은 옷을 입으면 내게도 예쁘다 말해줄 수 있나요? 그녀와 닮은 미소 지으면 내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나요? 오늘도 그녀처럼 보이는 연습을 하죠. 잊지 않고 내일도 그녀처럼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그댈 만나러 가요. 잊어버려요. 깨끗하게 여자나 내가 그 여자 대신에 사랑해 줄게요. 지워버려요 잔인하게 그댈 버렸잖아. 그대를 위해 그녀가 달고만 싶은가 봐요. 아플 때 내 이름이 난 괜찮아. 술 취해 그녀 생각이 나서 남자가 부끄럽게 울어도 다 괜찮아. 이리도 약한 사람 그래서 더 맘이 가요. 나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시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대 곁에 있어요. 잊어버려요. 깨끗하게 떠난 그녀잖아. 내가 그 여자 대신에 사랑해 줄게요. 지워버려요 잔인하게. 내가 그 여자보다 더 잘해줄 수 있죠. 그녀뿐이면 나니면 나를 버릴게요. 이 순간부터 나만을 사랑해줄 수 없어.